제초 좀 지난 눈썹 나는 그런 게 좋아 마치 바람도 딱 좋아 예감 미쳐 나부터 열까지 다 Oh sweet love 흐르는 캔도 아홉 조용히 앉아 I like this bridge Oh sweet love 가만히 눈만 마주쳐도 너만 보네 미치겠어 자꾸만 눈 너의 눈빛이 좋아 진한 눈썹 나는 그런 게 좋아 Jump into the town 너의 입술이 좋아 나는 그런 게 좋아 넌 당황하지만 이건 당연하잖아 네 눈에 못 났대도 oh 난 좋아 너의 모든 게 You know that Oh shit 자그마한 눈 너의 눈빛이 좋아 Oh shit 진한 눈썹 나는 그런 게 좋아 Oh shit Jump into the town 너의 입술이 좋아 You know that.